밤 그 자리에 둘이서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에 달빛에 젖은 채 밤새도록 즐거웠죠. 아, 그 밤이 꿈이었나. 비오는데 두고두고 못다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말없이 가버리다. 아무리 불러도 그 자리는 비어있죠. 아, 그날이 언제였나. 말없이 가버린다. 떠날 때는 말없이 말없이 가버리라.